내가 다가왔을 때 Like oh Falling down 우리 아득한 저 끝에서 점점 빠져 빈 골게 되니까 Oh 날 나의 맵으로 너 귀를 당겨 너는 날 너의 맵으로 너 귀를 당겨 모든 게 난 물속에 잠긴 것처럼 헤어날 수 없이 벌써 빠져버린 느낌 날 나의 맵으로 너 귀를 당겨 너는 날 너의 맵으로 너 귀를 당겨 이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 작정하면 절대 놓지 않아 Alligator Alligator Alligator Falling down 우리 복잡한 감정 속에 점점 빠져빈 굴게 되니까 날 나의 맵으로 너 귀를 당겨 너는 날 너의 맵으로 너 귀를 당겨 모든 게 난 물속에 잠긴 것처럼 헤어날 수 없이 벌써 빠져버린 느낌 날 나의 맵으로 너 귀를 당겨 너는 날 너의 맵으로 너 귀를 당겨 이 모든 게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 작정하면 절대 놓지 않아 날 알아봐라 이게 나라 처음은 아마 우리나라 바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 그게 나라 하고란 존재란 고요한 강렬한